to me again? Why you gotta be like this? Forget it. 네가 하면 끝, 내가 하면 끝. 어떻게 늘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데. 비키려고만 하지 눈물이 너의 무기지. 아니 저 멘탈 당해서 끌렸어. 하지만 매일 난 무릎 꿇었어. 조금 잘못한 것도 부풀려서 날 절벽으로 밀어붙였어. 혹시 몰라 그래도 날 사랑하니까 참을 수 있었어. Feel like a fool, like a fool. You gotta know, you gotta know. 너에게 왜 나나나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. 네가 하면 다 맞는 말이 돼. 네가 하면 난 이기지 못한데. 자긴 어떤 사람이 돼. 좋을 때도 나를 불안해. 바람은 필수 있는 불안한 종자들을 본 또 다른 실수. 네가 하면 오케이 내가 하면 난 제발 적당히 하기를 바래도 넌 끊지 못하네. 자다가 툭 치면 나오는 말 잘할게. 할 말 없어 데리고 가 잘게. 답답해 누구에게 한탄해. 가끔 가진 것처럼 착각해. 네가 하면 다 맞는 말이 돼. 네가 하면 난 이기지 못한대. 자긴 어떤 사람 Sleep. Every day, every night, feel like a fool. You gotta know.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? 네가 하면 다 맞는.